길에 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조가산다 그립습니다 자주 거린 입에 물고 눈물처럼 젖어 이별가를 불러주던 못 잊을 사람아 노래하던 새 동물 천리 객장 구두사이 서럽습니다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 백인사 이별 나를 불러주던 못 믿을 사람아.

실내고풀게 피는 남쪽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상가 그리스입니다. 생각.